Just you, 너만이 내 세상을 흔드는 바. Just you, 너만이 내 고통의 이유. Bad, bad, baby. 구름 속에 파고드는 듯 내 맘을 가볍게 제껴내. 모든 걸 너로부터 시작해서 끝나게 해. 기분 좋은 고통 계속해서 더 벼랑 끝에 몰아세웠던 아찔함을 줘. 잡힐 때쯤 또다시 사라지는 널 온몸이 굳어 눈으로만 쫓을 수 있는 걸. Rock 네 감정에 한마디로 문득 연해 열쇠가 없을 때 고만 많이 찬 선책. 나 평소에 널 연구해서 공부를 매겨 대배도던 더 보여줄게 원만해. Yeah, just right now 모든 게 멈췄어. Yeah, 너를 마주하고서 굳어버린 발에. Yeah, just right now 격해진 감정은 down like a gentle drop. Round my head, round my head, round my head. Walk, walk, walk, walk. Round my head, round my head. You take me to the top and straight down like a gentle drop. Let 모든 걸 다 바래 좀 더 바래. 그저 너만이 나 움직이게 하는 소파. 이건 대체 yeah, yeah. 무슨 병에 걸린 건지 yeah, yeah. 깊은 밤에 빠질 듯한 향에 취해버렸어. 감각을 깨워 더 예민해진 촉들을 타고 파고들어 더 깊이. It's just right now 모든 게 멈췄어. Yeah, ooh, ooh. 너를 마주하고서 굳어버린 발에. It's just right now 격해진 감정을. Down like a gentle drop. Round my head, round my head, round my head. Walk, walk, walk, walk. Round my head, round my head. You take me to the top and straight down like a gentle drop. 알지 못하게 너란 바다에 휩쓸려 깨질 것 같은데. 너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에 너가 도배되고 자리도 없지. 잊어버려다가 또 어느새 너의 생각이 내 시야를 가려. 너란 길을 내내 Round my head, round my head, round my head. Walk, walk, walk, walk. Round my head, round my head. You take me to the top and straight down like a gentle drop. Round my head, round my head, round my head. Walk, walk, walk, walk. Round my head, round my head. You take me to the top and straight down like a gentle drop.